말이 없다. 크레이지 고스피드 레인지 아흐 리잇 아야 그리 닦고 가자 빨리 있어 그러다다 Мне ракетички. Дальше пульт, а? А, нет, тебе нельзя, ты здоров. Да, мой ход, повышаю. А ты выбросил мне